조각을 잃어버려 이가 빠진 동그라미 슬픔에 찬 동그라미 잃어버린 조각 찾아 떼굴 떼굴 길 떠나네 어떤 날은 햇살 아래 어떤 날은 소나기로 어떤 날은 꽁꽁을 다 길 옆에서 잠깐 쉬고 에야 티야 한쪽 벌판지나 바다 건너 갈대 무성한 늪에 치고 비탈진 산길 낑기 몰라 둥실둥실 찾아가네 한 조각을 만났으나 너무 작아 헐렁헐렁 다른 조각 찾았으나 너무 커서 울퉁불퉁 이리 저리 헤매누나 저기저기 소나무 밑 누워 자는 한 조각이 비틀비틀 다가가서 맞춰보니 내 짝일세 얼싸 좋네 찾았구나 기쁨에 찬 동그라미 지난 얘기 하려다가 아 입이 닫혀 말 못하니 동그라미 생각하네 이런 것이 가에 쭈그리고 슬퍼하던 동그라미 애써 찾은 한 조각을 살금없이